조선의 함경북도 북부 비해복구 전선에서 연일 성과가 이룩되고 있습니다. 경흥군에서 211세대의 살림집 건설이 완공되고 해령시 경흥군에서는 2000여 세대에 달하는 살림집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피해 지역들에서 살림집 골조 공사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전부 결속되고 벽체 미장을 비롯한 내외부 건축 공사가 적극 따라서고 있으며 80여 개의 학교 유치원 다가소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 북부 비해복구 전역의 철길이 70% 이상 복구됐으며 전력 70만 복구가 완료됐습니다.